HUBS 드라마틱 월드 2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전 세계에선 매일 새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죠. 드라마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잘 녹아있는데요.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사실적이게 묘사돼 시청자에게 충격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매주 화요일 드라마틱 월드2에선 하나의 드라마와 그 드라마에 반영된 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 숨겨진 연출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드라마틱 월드2에서 살펴봤던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상실한 현대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은 나의 해방일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과연 오늘 함께 시청할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드라마는 2019년에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엘리트 호텔리어가 운명적인 사건으로 한 호텔의 지배인을 맡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호텔을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 호러,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틱 월드2의 두 번째 드라마는 호텔 델루나입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호텔 델루나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낡고 오래된 외관을 지닌 호텔인데요. 떠돌이 홀령에게만 그 화려한 실체를 드러내는 독특한 곳입니다. 또한 매 화마다 귀신의 에피소드가 짜임새 있게 등장해 시청자의 몰입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캐릭터와 배경을 보여주며 시청자가 다른 시대와 문화를 여행할 수 있도록 했죠. 과연 이 드라마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호텔 델루나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 델루나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알아봅시다. 호텔 델루나에서 귀신은 살아생전 이루지 못했던 거를 누리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다가 저승으로 가는데요. 천년째 영업 중인 호텔 델루나에는 아름답지만 괴팍한 사장 장만월이 살고 있습니다. 귀신의 한을 풀어주고 저승으로 편히 인도해주던 만월은 하버드 MBA를 수료하고 엘리트 호텔리어의 길을 걷고 있던 구찬성을 찾아가는데요. 찬성은 20년 전 아버지와 만월의 거래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귀신 호텔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또 일을 하기 위해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을 갖게 되죠. 찬성은 처음엔 귀신을 무서워해 도망치려 하지만 결국 자이반, 타이반으로 호텔 델루나의 지배인이 돼 호텔 직원들과 함께 델루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호텔에서 일하면서 만월의 아픈 과거도 알게 되는데요. 만월은 과거 사랑하던 이에게 배신당해 동료들이 처형당하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 죄로 달의 객잔의 주인이 되는 저주를 받은 거죠. 그와 함께 더 이상 잎도 꽃도 피지 않는 월령수와 함께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호텔을 운영해 왔는데요. 나무에 꽃이 피게 되면 만월이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만월은 월령수에 묶여 생과 사의 흐름이 멈춘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무의미하게 존재해오며 세상과 인간에 대한 연민도 흥미도 잃어버린 만월은 구찬성으로 인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목 같던 만월의 마음에 잎이 나고 월령수에 꽃이 피며 만월도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싹 틔우는데요. 찬성도 꽃이 지면 만월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혼자 남겨질 슬픔을 알면서도 만월을 사랑하는 것과 월령소를 꽃 피우게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델루나의 줄거리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턴 호텔 델루나에 담겨있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의 4화에서는 눈먼 귀신이 등장하는데요. 눈먼 귀신은 구찬성에게 빵집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빵을 만지게 해준 사람을 찾고 싶다 말하죠. 그래서 구찬성은 귀신에 빙의해 제빵사와 손을 잡는데 결국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쫓기게 됩니다. 그런 와중 구창성이 일을 잘하는지 구경하러 온 장만월은 귀신이 살아있을 때의 기억이 생각나면 그것은 죽는 순간이 기억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때 눈먼 귀신은 그가 찾던 남자가 자신을 뺑소니로 죽인 남자임을 알고 복수를 위해 악귀가 되려 합니다. 그 남자는 눈먼 귀신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눈먼 귀신은 죽기 전 그 남자와 손을 잡았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한 거죠. 구찬성은 이를 막기 위해 눈먼 귀신을 설득하고 귀신을 죽인 남자를 경찰서에 신고해 마음을 달래준 뒤 저승으로 보내줍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드라마의 뺑소니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수많은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경기 양주시에서도 20대 남성 A씨가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심지어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물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며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러한 뺑소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문제가 해소돼야 합니다. 황준승 교통과 사람들 연구소장은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무면허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며 결국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뺑소니 사건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죠. 시간을 건너 건너 어느 생애인가 우리가 같이 한다면 그 생에선 당신 곁에서 늘 함께이길 바래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꿈을 꾸고 안고 웃으며 아주 오래오래 서로의 옆에서 행복할 겁니다. 극중 대사처럼 구찬성과 장만월은 아주 오래오래 함께하며 행복했을까요? 마지막 엔딩 장면은 구찬성과 장만월이 다시 만나지만 이는 구찬성의 상상일 뿐인데요. 캐릭터에 애정을 갖고 몰입했던 시청자라면 해피엔딩이 아니어서 아쉬웠을지는 모르지만 이를 통해 죽음과 환생이라는 호텔 델루나의 주제를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델루나에서 특별한 영혼 손님들에게 특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인 호텔 델루나를 함께 시청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드라마를 같이 시청해봅시다. 이상으로 드라마틱 월드2의 진행자 배윤, 디렉터 김태인, 엔지니어 백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